loco, then not the loco. Oh, 나 미치게 만들어 간 듯 탑승한 roller coaster. Yeah, so such a monster, such a monster.